해도 내 머릿속에 미래 그 꿈을 향한 노래 늘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예쁜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lif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천장에 눈을 기계들만 나를 놓지 않네 구름 구름 탐스러운 내기 구름 짧은 샷스 짧은지만 뜨거운 땀을 정정 알리던 어느 여름 하얀 앞치마 비바람아 날아가는 김에 내 눈물도 가져가 여름 너의 속에 지쳐 세상에 미쳐 한 번도 못 가본 저 바다 건너 해변들 모래판 그 위에 누워 내 몸을 태워 꿈을 꿔 나 이루지도 못한 내 슬픈 현실 속에 바람 소슬 바람 찬 넘어 부른 바람 간밤에 현지 현장 저거 싫어 내 자랑스러운 포도맨 책을 읽고 영화도 봐 뮤직